나도 모르게 내 눈가 위에 펴 새 내뱉지 못한 얘기들이 흐르고 미련이 날 얼굴을 느껴 내게 넌 한때는 아이들 하지만 이제 쓰기만 한 빌 때는 진작에 혐오로 얼었지 심장은 스치는 저 바람에 the bill 이별은 거짓뿐이죠 나 영국 끝에 오고야 말았던 날 때가 누군가 시간에 되돌려진다면 어쩜 내가 좀 더 솔직할 수 있었을까 나만 아는 알금은 얼굴도 추억 초라한 내 안에 오랜 버터도 나를 보던 그 미소로 여전히 넌 나를 그렇게 또 사랑해줄 수 있었을까 영원 영원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어차피 원래 끝은 있는 거잖아 시작이 있다면 I don't wanna listen to it 너무 많은 소리 혹은 너무 많은 위로 I don't wanna listen to it 그냥 너무 무서웠어 어쩜 내가 너를 사랑했던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너 진실했다고 너만 나를 사랑했다고 더 You're my two One more can I say You're my two 같은 곳을 향해 걸었었는데 hey.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돼요 영원을 말하던 우리였는데요 hey. 가차없이 서로를 부시네요 가지 꿈을 꿨다 생각했는데 hey. 그 꿈은 비로소 꿈이 되어 내 심장이 찢겨져 차라리 불태워져 고통과 미련 그 무엇도 남지 않게끔 눈물 따위는 사치니까 아름다운 이별 따위는 없을 때는 이제 시작해줘 Take it easy 천천히 심장을 돌려줘 그래 촉각이 남버린 파편 밀어치러 밟아줘 미련 그 땅 그 더는 남지 않게 갈기 찢어 밝게 버린 내 심장을 싹 불태워줘 에이 얼씨 그대 거기야 뭘 망설이니 네가 원하던 그 결말이니 망설임 없이 어서 죽여 에이 예예 번인 타버린 채마저 남지 않게 이게 진짜 너고 이게 진짜 나야 이젠 끝을 받고 원망도 안 남아 달던 꿈은 깨고 나는 눈을 감아 이게 진짜 너고 이게 진짜 나야 같은 곳을 향해 걸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돼 영원을 말하던 우리였는데 가차 없이 서로를 부시네 가짜 꿈을 꿨다 생각했는데 그 꿈은 비로소 꿈이 되어 내 심장이 찢겨져 차라리 불태워져 고통과 미련 그 무엇도 남지 않게끔 우리는 알고 있지 정답은 정해 있는데 늘 대답은 어렵지 왜 흘리는지 왜 찢어버리는지 소용없어 내게 눈 이별은 내게 그 순간 내 부은 네 입에서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무규칙해지는 순간